라디오 에세이 오소영님의 뉴질랜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지붕 위의 여자. 뒷집에 새로 이사와 살고 있는 여자가 있다. 항상 후드로 머리를 덮은 파커 차립니다. 뒷모습 말고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나이를 가늠조차 할 수가 없다. 남자처럼 키도 훌쩍 크고 몸도 꼿꼿하다. 가끔씩 함께 외출하는 남편을 보았다. 60대 후반이나 70쯤 건강하고 깔끔한 남자다. 그 여자는 날만 밝으면 예의 후드로 머리를 덮고 바깥에서 주로 서성댄다. 좁은 집안이 답답해서일까? 현관 마당에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놓고 거기 앉아 온갖 일을 다 한다. 도마에 생선을 토막 쳐서 손질도 하고 야채도 다듬는다. 그의 앞마당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단지 안의 통로다.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는 사람 같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같다. 주방에서 일할 때면 그의 모든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와 안 볼 수가 없다. 재밌어서 의식적으로 시선이 가기도 한다. 그 여자의 특기는 아무래도 안살림보다 바깥 일인 것 같다. 남자처럼 씩씩해서 텃밭 일구는 솜씨도 대단했다. 흙을 들춰내고 고르는데 힘이 들어 보이지도 않는다. 몸놀림이 아주 자연스럽고 가볍다. 어디서 튼실이란 강목까지 갖고 와서 텃밭에 틀을 맞춰 끼우는데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나무 의자에 강목을 올려놓고 슬근슬근 톱질도 잘했다. 툭툭 소리가 나서 내다보면 목공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 집 남자가 바깥 일에 참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무래도 그런 일이 적성에 맞아 취미로 하는 게 것이겠지 라고 생각해 버렸다. 가난을 숙명처럼 떠안고 살았던 1970년대 개미 마을이라고 이름 붙인 그렇고 그런 동네. 그때 뒷집의 여자도 남자같이 바깥 일을 잘했다. 그 여자는 자기 남편 손이 기생 오라비 같다고 했다. 기생 오라비의 손이 어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으니 자랑인지 흉인지도 몰랐다. 남편이 못하니 제가 고생이죠. 결혼할 때 어머니가 많이 걱정을 했단다. 남자 손이 저리 생겨가지고 식솔들 밥이나 제대로 벌어 먹이겠니? 어머니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다고 투덜댔다. 선비같이 고운 손을 가진 남자가 깔끔해서 좋기만 했다. 이제는 어른들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부엌문이 떨어져서 한쪽으로 내려앉은 지 오래다. 어떻게 문 좀 고쳐봐요. 못질 두어 번만 하면 될 것 같았다. 나 그런 거 못해. 망치질 하다가 손 다칠 텐데. 마치 그런 것 안 하기로 태어난 사람 같이 말했다. 어이없는 것도 잠깐. 바람 들어오는 게 싫으니 결국은 여자가 망치를 들었다. 그때부터다. 남자 할 일까지 다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했다. 나중에 사위감 고를 땐 남자의 손부터 보고 퇴짜를 노리라 단단히 다짐을 했다. 방바닥이 덥지를 않으면 연탄아궁이도 달려들어 북북 뜯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벌어다 주면서 뭐든지 사람 사서 하라는 남편이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따뜻하게 자는 걸 기대하면서 여자는 힘드는 줄도 모르고 거친 일을 해냈다. 임부싹을 벌었다는 뿌듯함도 단단히 한 몫을 더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을 안으로 깊이 포장하고 자기 체면에 걸려 자는 여자였다. 어느 매섭게 추운 날 그 여자가 지붕 위에 서 있다. 사람들이 쳐다보며 깜짝 놀랬다. 순이 엄마 거기서 뭘 해요? 위험해. 신발은 물론 양말도 안 신은 맨발로 공예를 하듯 뒤뚱거리며 서 있다. 굴뚝이 막혔나 봐요. 집안의 연기가 꽉 찼어요. 발바닥이 시려다 못해 아팠다. 몸이 찬바람에 얼어서 빳빳하게 마비가 오는 것 같았다. 쓰러질 것만 같다. 내려다보니 무섭기도 했다. 그런 건 남자가 해야지. 순이 아빠 안 계셔? 여자는 갑자기 비참하다는 생각이 솟구쳤다. 눈만 한번 찔끈 감으면 뛰어내릴 것 같았다. 현기증도 났다. 털썩 주저앉을 것만 같아 추춤거리는 눈앞으로 두 애들이 보였다.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두 다리에 힘을 주었다. 애 아빠는 출장 갔어요. 입이 얼어서 말도 잘 안 나왔지만 그 사람 고소공포증이래요 라고 싶은 사실은 크게 소리치고 싶었다. 목구멍까지 나오는 말을 참아내며 울컥 서름이 복받쳤다. 고운 손을 아끼는 남편만큼이나 자존심이 강한 그 여자였다. 굴뚝을 어찌 뚫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여자는 참았던 서름을 긴 밤 울음으로 지새우지 않았을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그 거친 일들.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편안하게 살았던 우리 시대의 옛날 이야기다. 요즘 시대에도 그런 남편들이 발붙이고 살 수 있을까? 문득 싱거운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뒷집 여자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마냥 즐기며 구경해도 괜찮을 것 같다. 좁은 현관이 장대로 걸친 빨랫대에 비를 피한 빨래들이 너울너울 춤을 춘다. 저건 또 언제 만들었지?